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해서 최근 공산당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민 문화협조 러시아협회는 각각 성명을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 전국협회 위원장과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부리사장인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은 각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해서 메이코인민사회당 주체사상연구 메이코전국조정위원회 메이코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김일성 김정일동지회고 메이코친우협회 메이코주체사상연구소 조선통일지지 메이코위원회 메이코조선친선협회가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